닥터 스테판 11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전반적인 흐름과 상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9월이 지나갔죠. 그리고 10월입니다. 곧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당 70도를 눈앞에 두고 있죠. 네. 보기에 정세는 지난 8월 말 북남남북 관계에서 전술적 무기가 동원된 군사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면 10월 10일을 전후해서 북미 간의 전략적 무기가 동원된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북의 미사일 발사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우주 발사체가 이제 발사되는 거죠. 극궤도 위성을 안착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언제든지 미 본토나 필요한 대상을 슈퍼 EMP 포우서 위성탄두로 제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전기 전자장치를 마비시켜서 한순간에 암흑천지 아비의 교환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세계 패권을 쥔 미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군사력의 대결에 의해서 힘의 대결에 의해서 바뀌는 세계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네. 인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역사란 곧 군력과 작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1세기의 군력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냐,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작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나라의 최고 리더를 중심으로 한 당과 군과 민의 결속력, 이제 북에서 말하는 이제 일심 단결이죠. 그러한 그 단결력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힘이 군사력을 받쳐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현 시대에 북을 상대할 나라가 있겠는가?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 군력과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정치력 말고 군사력에서 군대의 정신력과 무장력이 있는데요. 그 정신력 측면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가령 유튜브에 떠 있는 북의 특수부대 약 20만으로 추정되는 그 부대의 정신력이라든지 군사 기술력, 체력을 봤을 때 과연 인간이 어느 경지까지 단련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손바닥 위에 도끼로 내리쳐서 그 손바닥 밑에 벽돌을 깨요. 이것은 그 손바닥이 쇠처럼 단단하거나 물르게 될 경우 깨져버리거나 도끼날이 파고들겠죠. 네. 정말 그 특수한 기술연이라든지 단련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그 차력수로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상대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수십 년간 스스로를 단련시킨 네. 그러한 노하우가 전수될 때만 가능한 온몸이 무기인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슈퍼 EMP 포브스 SLBM이라고 하는 무장력이죠. 네. 가령 미 본토를 단숨에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지상 500km 극궤도 위성탄두 또는 북극을 지나서 워싱턴 앞바다에서 쏘는 세 발의 슈퍼 EMP SLBM 그것은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았던 전술의 응용이죠. 네. 역사의 보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 민중이라든지 당시 우리 조선 동포도 피해를 당했죠. 그렇게 되면은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죠. 네.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FRB 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런 데가 마비가 되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뉴욕이 마비되면 이제 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신용거래가 파괴돼서 물물거래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금융망이 뉴욕을 허브로 하고 있는데 맨하튼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공할 전력을 가진 북이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명분을 축적하면서 감정을 축적하면서 미국, 일본 그리고 남과의 일전을 염두에 두고 지난 70년 코리아 전쟁 이후로는 62년을 기다린 거죠. 준비하면서. 네. 그것이 이제 임박했다. 가깝게는 1993년, 94년, 98년,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1차에서 4차까지 진행된 북미 반미 대결전이 이제 2012년 12월 12일부터 제5차로 시작돼서 마지막 단계 직전에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본인의 전술에서 언제나 시작과 끝을 함께 염두에 둡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끝을 전제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입체전이라고 하는데 가령 2012년 12월 12일 슈퍼 EMP 포브스를 장착한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할 때는 2015년 5월 8, 9일 즈음에서 발사한 슈퍼 EMP SLBM 시험 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 무섭다는 거죠. 네. 이러한 측면만 봐도 가령 이는 MC 제국 같은 뷰티풀한 정식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전술 운용에서 그 이상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기회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미 반미 대결전의 여부,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 남은 것은 그 시기뿐이다. 언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것만 나왔다. 그것이 이제 십십전후로 결정적인 국면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 연합뉴스 23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그 10월 10일 전후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미국이 왜 자꾸 항공모함을 동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21세기 첨단의 현대전에서 항공모함은 등치만 클 뿐이지 과연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아주 쉽게 통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사일의 밥이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고양이면 항공모함은 쥐다.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초고속으로 네, 스텔스라는 것은 이제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건데 그것은 그 재료와 도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빠르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북에 제대로 된 미사일들은 금속 재료와 초고속으로 인해서 상대가 모르게 날아가는 거죠. 네. 한순간에 이제 항공모함을 바다 위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후과는 그 큰 덩치를 어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니까 EMP 공격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바다 위에 떠있는 고철 덩어리 그 자체가 미국 세계의 패권의 종언을 구하는 거죠. 네, 마지막 말을 유언을 이제 남기는 상황. 그간 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출동할 때마다 그 항공모함을 까고 싶은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것만 까면 미국의 군사 패권을 깨고 북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전체와 흐름, 숲과 강을 보는 거죠. 네. 북미 반미 대결전, 구체적으로 북만이 아니라 이제 쿠바, 이란, 최근에는 이제 사이프러스까지 챙기더라고요. 네. 남쪽은 그리스계, 북쪽은 터키계인데 평화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보수 정권이고 미국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 평화 협상이죠. 네. 이런 대결전에서도 북이 동맹국들의 자주적 요구 또는 온 세계의 자주화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주의적인 활동들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북미, 북일, 북남 관계 결정적인 진전이 없는 조건 하에서 과연 제5차 반미대결전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징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쿠바와 이란이 미국의 이제 수십 년에 걸친 봉쇄망을 뚫고 스스로의 요구들을 다 관찰한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뭐 보수론들은 북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불성설이죠. 네. 북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간의 수건들을 다 해결해준다. 네, 그러면 이미 제국주의가 아니겠죠. 네. 이란 핵협상 타결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제1차 북미 대결전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 20여 년 전에 미국을 상대로 썼던 방식으로 해서 핵협상을 타결하고 봉쇄망을 돌파하거든요. 쿠바는 오히려 북이 북미 관계를 푸는 데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시범적인 리허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나라는 그 이후 북과의 군사 외교적인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죠. 네. 실례를 들면 이번에 10.10 당창건 70돌 기념 행사에 북이 쿠바와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제 공산당이 지도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아마 챙기고 있을 텐데요.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이것은 또 이번 10.10 전으로 해서 북이 꽝 하고 뭘 터뜨릴 때 박수치며 환호할 세력들만 초청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다시 돌아가서 과거 20세기 뭐 한 중엽 정도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규모의 군사력, 방법의 군사전법을 가진 미국이 과연 오직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을 단숨에 꺾어버릴 그런 힘과 전법을 연구한 북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퍼EMP 포브스, 슈퍼EMP SLBM이라는 그런 군사력과 그런 전법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둘의 대결은 결과가 너무 분명하다. 역사적으로도 가깝게는 1차에서 4차까지의 북미 반미 대결전에서도 북이 연승했습니다만은 북을 상대로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모아서 전쟁을 벌린 코리아전의 승패가 어떻게 됐고 그 이후로 60여 년간이 또 어떻게 됐는가. 소련 동구가 붕괴되는 와중에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미 제국주의를 상대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라크와 리비아가 작살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북에 그만한 힘이라든지 기술이 없다면 당연히 제2의 이라크, 제1의 리비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북의 전력과 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결과가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북미 반미 대결전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미국이 지난 6월달 뭐 탄저균, 뭐 메르스 사태, 이번에 뭐 니미츠급 항공모함 뭐 출동이라든지 이런 마포를 놓지만 그것으로 국면이 바뀔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수준에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조건 하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전략적 무기가 동원된 군사적 긴장, 첨단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살벌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북미 반미 대결전의 그 최고조에 이르는 10월 10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국제사회에서는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IS 공습을 둘러싸고 러시아, 이란 그리고 미국, 유럽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이 관련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현지 시간 2일 그 IS 시설 6곳을 폭격했다고 하고요. 이란 지상군도 그 시리아 내전에 가세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미국과 그 유럽의 경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을 폭격했다.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고 IS, 즉 이슬람 국가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적극적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를 하는 상황이죠. IS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격을 받으면 군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걸 그동안 미군이 폭격이 아니라 오히려 군수 물자를 조달해 준다든지 이반 IS 전선을 교란시킨다든지 그래서 어처구니없게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IS가 기세등등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러시아가 무인기를 통해서 미군 비행기가 IS 부대가 지나가는데 불구하고 이제 공격하지 않고 통과하는 모습을 찍어서 공개한 사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IS가 미국이 만들어낸 프락치 군대다. 미국이 키운 반 이슬람 군대다라고 하는 견해가 점차 힘을 얻고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같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선전 사업이 진행된 뒤에 군사 행동을 벌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IS가 중동에서 제거될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 IS와 관련된 얘기 참 많은데 가령 이 IS 덕분에 미군이 이란군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즉, 그 이전에 이란군이라든지 지금 친이란 이라크 정부군에게 또 시리아 정부군에게 반대했던 입장이 IS 때문에 좀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미국 내의 입장이 갈리고 또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 유대 자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섞이면서 국제적으로도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의 입장이 또 다르고 유럽 제국주의 안에서도 오바마의 푸들 역할하고 있는 이제 올랑도와 이제 다른 나라의 또 입장이 또 갈리고 이런 과정에서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IS를 키운 것이 미국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미국이고 그 활용의 측면도 이제 클로즈 트랙과 오픈 트랙으로 나눠서 보면 또 역시 전혀 상반된 견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하고 이라크 정부군이나 시리아 정부군의 입장에서 반 IS 전선을 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 이제 전 세계가 어느 정도 그 실체를 알게 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실제로 IS를 공습했다라는 것은 중동 정세가 결말로 치닫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 3대 혁명 과업 중에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 온 세계의 자주화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북이 혁명적 대경사, 대전환, 대변혁, 대통로. 대전환, 대변혁은 이제 북남남북관계를 말하는 거죠. 대통로도 조국 통일의 대통로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1980년 제6차 조선동당 대회에서 제기한 사회주의 완전 승리,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통일혁명 위협, 온 세계의 자주화 실현, 이세 가지 당면 혁명 과업에서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은 이제 지금 매일 보도되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뭐 뚜렷한 예를 들면 평양 순환 비행장 같은 경우죠. 그 리모델링 수준이 이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원산에도 그러한 비행장이 만들어졌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어요. 사진과 함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맨날 그 경제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거짓 보도되고 있는 북의 실제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이제 쿠바, 이란, 이제는 사이프러스, 또 IS와 관련된 중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제 통일혁명, 북남, 남북 관계가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말의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남해에서 사실 7월, 8월쯤에서는 북에 올라갔어야 되죠.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그리고 6.15 행사, 8.15 행사가 제대로 치러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북이 다룬 거죠. 민족 통일 전선의 경륜 때문에 최대한 참고 또 참고 또또 참아서 이번에도 43 마라톤 접촉이라는 현안 기록을 세웠습니다만은 북미 관계는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제대로 터지게 되면 인류의 절반 이상이 절멸할 수 있는 가공할 제3차 세계대전,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고의 전법이 그거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남측에서도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미측에서도 타결돼야 될 때 타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 군사적 공세를 비롯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 8월 말에 북이 남에게 했던 그러한 압박이 미국에 대한 압박이 10.11 전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9월 달이 조용했는데 물밑에서 외교적인 협상이 맹렬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김 같은 친구가 이제 예전에는 북에 오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북에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네. 캐리 같은 경우도 뭐 제재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은 이제 열의 하나로 살짝 들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북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 핵시험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국과 일본과 남이 최근 뉴욕 외무장관 회담에서 말했듯이 제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만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본질의 왜곡된 반영으로서의 가상 때문에 진실된 반영으로서의 진상, 네.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은 물론 그렇게 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만은. 네. 이어서 남코리아 투쟁 소식을 전달할까 하는데요. 먼저 코리아연대 두 회원들의 10차 미 대사관 진격 투쟁이 결행되었습니다. 그 코리아연대 진영아 진보 노동자의 사무국장과 박유리 회원이 10월 1일 오후 4시 미 대사관 정문을 향해 진격하면서 제지 연행하는 경찰들에게 저항하며 미 대사관 앞과 세종대왕상 주변에서 약 30분간이나 완강하게 투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플랑카드를 들고 코리아 연대의 다섯 종류의 전단을 뿌리며 미남 상호 방위조약 철폐하라, 미군 당장 떠나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족일보의 10차 진격투쟁 영상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감동으로 봤죠. 예, 그 영상을 보면 일단 그 앞에 전주곡이 대단해요. 숨이 상간하게 이제 시작과 끝에 굉장히 그 인상적이면서도 무겁게 깔리는 운명적인 순간에 나오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 영상의 격조 품격을 한 단계 높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십자 진격 투쟁의 사진이 나오면서 굉장히 양상이 밝은 노래가 나오죠. 네. 그러나 그 가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원한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의 가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밝은 양상이 오히려 그 가사의 심각한 의미를 더욱 북돋아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듣고 싶은 노래를 명곡이라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은 명영상이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실제 투쟁이 가지는 의의 때문에 더욱 그렇죠. 10월 1일 미남 상호방위조약 1953년 7월 27일 북미 간의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는 네. 그 내용을 위반한 말도 안 되는 방위조약이죠. 네. 그 조약에 의거해서 주남미군이 무기한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수도 한복판에 이런 규모의 외국군이 작전권을 틀어지고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남코리아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결정적 징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방위조약을 철폐하라. 이런 요구사항을 동시에 탄저균 가지고 미군 떠나라라는 일관된 구호를 외치면서 제10차 진격투쟁이 진행된 거죠. 네. 진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평화적인 반미 시위죠. 네. 그 미 대사관 안으로 진입한다면 또 다릅니다만 그 전에는 그냥 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인데 예, 연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현 체제가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파시오 통치를 벌이고 있다. 네. 저는 가끔 남코리아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손톱만한, 새끼 손톱만한 정도다. 이 자유를 누리려면 발레리나의 기교가 필요하다. 엄지발가락으로 서야 되는. 네. 가령 그 코리아 연대의 미 대사관 그 사거리, 그 모서리에서 벌어지는 1인 시 같은 경우도 해괴한 폴리스 라인, 예, 심지어 그 쇠침까지 거기 등장했었잖아요. 그 차량 돌진 방지용 쇠침이죠.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이제 코리아 연대가 이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하는 순간 슬그머니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그 사진까지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지금도 폴리스 라인은 쳐져 있고 그 여기저기 그 봉들이 보호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거라든지 지금 미대사관 앞에 차벽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그런 차벽들을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양고은 코리안대 공동대표가 주로 동유럽을 순회하면서 네. 그 미대사관 앞에서 똑같은 구호판을 들고 시위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진들을 모아서 이번에 이미지 피켓으로 10월 1일 오전에 열린 규탄 집회에서 폭우 속에 열린 네. 인상적인 그 집회에 등장했는데 네. 그것만 보더라도 아, 지금 남코리아에서의 미 대사관이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전 미국을 섬기고 있는 청와대와 그 청와대의 1등 축으로서의 종로서가 어떠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미 대사관을 보호하고 있고 남코리아 민중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지 차벽과 폴리스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7월 4일 네 가지 요구사항, 매우 정당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내건 코리아 연대가 그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반미 시위를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투쟁하는 민중으로부터 사실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열렬한 환영, 적극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투쟁이 며칠 전에 벌어졌고 다행스럽게도 몇 시간 전에 석방이 됐어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석방된 사진을 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하던데요. 네. 정말로 인상적이고 멋있는 투쟁을 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패권을 쥐고 있고 뭐 초강대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갑 중에 갑 중에 갑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나 사실 별게 아니다라는 거. 네. 우리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민중, 민족이 단결해서 저항한다면 마치 2차 대전 때 독일 치하의 프랑스의 민중들이 레지스탕스를 결성하고 투쟁한 것처럼 네. 그렇게 싸운다면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 멀지 않은 목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인민항쟁, 민주항쟁이 벌어졌는데 네. 예, 그 69돌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반미 반박근의 민주항쟁이 벌어진다면 능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참된 민주정권을 세우고 자주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코리아 연대의 영웅적 투쟁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미대사관 1인 시위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거기에서 1인 시위할 때마다 경찰들의 엄청난 방해들을 받곤 했었는데요. 그 경찰들이 항상 그 1인 시위를 막으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그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미대사관 주변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걸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다른 나라의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 사진을 쭉 찍으면서 비엔나를 가봤어요. 네, 비엔나를 가보니까 주변에 경찰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옆에서 도로 그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연두 형광색 조끼를 입고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코리아 경찰들이 연두 형광색 조끼를 입고 그 앞에서 또 그 미대사관 앞에 순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비엔나 그 미대사관 앞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처음에 경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경찰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비엔나에 있는 그 미대사관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비엔나에 있는 미대사관에는 성조기가 없습니다. 예. 성조기가 없다 보니까 그 대사관을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막상 대사관에 딱 도착을 해보니 건물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물의 4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관의 규모도 굉장히 작고 찾기도 힘든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대사관의 그 규모와 남코리아 대사관의 규모 그리고 주변의 그런 삼엄한 경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코리아가 실제 그 미국에 의한 뭐 식민지 상태다라는 거를 딱 표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경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그 프랑스가 현재 대테러 경보 단계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 프랑스 주재 미대사관 주변의 경비 상태는 남코리아보다 훨씬 더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다.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었다라는 거를 통해서도 현재 그 남코리아 미대사관이 얼마나 이 진격투쟁을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의 1인 시위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테러 경보가 내려졌어도 그 버스 차벽이라든지 그 쇠봉을 보호하는 폴리스 라인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 프랑스 파리에서. 네. 오스트리아 빈의 그 미 대사관의 규모는 미국이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미국의 한계를 넘긴 그 재정 부담이 어떠한 것인지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화적인 반미 반전 시위에 버스 차벽이나 폴리스 라인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설사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대사관에 대한 보호와 어떤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점잖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도 얘기지 예전에 1980년대 백골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그 경찰이 아니라 깡패 수준인데 네. 이번에도 그 진영아 사무국장 그 목을 조르고 얼굴을 틀어막는 구호를 외치니까 네. 박유리 회원은 아예 사지를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네. 그리고 어떤 소리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듣지 못하게. 그 모습도 보지 못하게. 네. 이런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또 세종대왕 상으로 자꾸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그 꼴불견이고 어리석은 모습이고 또 궁색한 처지, 네. 미 대사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종로서 서울시경, 서울시경 산하의 기동타격대. 참 한심한 모습이다. 남코리아 민중을 보호해야 될 경찰이, 그 민주주의와 인권, 그 자유를 생명처럼 지켜야 될 경찰이 이번에도 결국 그 여성 그 박유리 회원은 집단적인 성추행, 초반에 남성들이 잡았죠. 네. 여성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그냥 상습적으로 막판에 이제 연행들만 여성이 했을 뿐이에요. 네. 이제 고질화됐다. 고칠 수 없다. 그냥 일단 그냥 뭐 미 대사관 앞에서 그냥 안 보이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서 네. 법도 원칙도 없는 거죠. 부르주아 법이라는 것은 특히 분단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이라는 것은 갑이 멋대로 하는 지들은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건 위반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 두들겨 잡는 네. 전형적인 이중잣대죠. 큰 이중잣대예요. 작은 이중잣대가 아니고 네. 멋대로 잣대.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보안법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반미 반정부 투쟁에 헌신적이고 선봉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코리아 연대를 공안 탄압하고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성 공동대표와 김혜영 이미숙 회원이 구속돼 있죠. 네. 양심적 병력 거부 학생운동을 이유로 남창호 회원을 구속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영웅적인 묵비단식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일체 공안경찰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영웅적인 수사투쟁을 전개했죠. 네. 그런데 그 단식 투쟁 과정에서 갑상선 암수술을 두 번씩이나 받고 실제 갑상선을 적출한 김혜영 회원은 수사투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상선 약을 먹고 네. 머리가 깨질 듯 고통스러우니까 두통약까지 먹는 이 경우는 심장에 정말로 무리가 가서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구치소로 송치된 이후 복식하는 과정에 전부 토했죠. 네. 그럴 때 링겔 주사 잘못 맞으면 과거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출신 정치인들이 옥중에서 헝거 스트라이크, 단식투쟁을 전개하다가 옥살을 한 경우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학생운동가, 변혁운동가들이 단식투쟁하다가 쇼크사 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공황장애라고 해서 보통 재소자들이면 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은 그 독방을 선호해요. 네. 근데 그 좁은 독방이 마치 그 관처럼 느껴져서 비유하면 관에 이제 눕고 못으로 박은 뒤에 땅속 10m에 이제 파묻혔을 때의 심정. 그 심정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자결도 불사하는 거죠. 그런 게 정말로 그 무서운 공황장애인데 그런 징후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로 신념과 의지가 강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살인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스데이의 가혹사든 구치소의 잔인한 행정이든 그렇기 때문에 코리언대 회원들이 지금 50일이 넘게 구치소 앞에서 노숙 농성 투쟁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집회신고가 냈는데 그 구호판에 다섯 개의 커다란 돌 화분을 갖다 놨어요. 네. 사람이 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노숙 농성을 한다고 해서 회방하기 위한 전형적인 상투적인 수법이죠. 네. 정당한 집회는 야만적인 회방이죠. 네. 그래서 또 다르게 집회 신고를 낸 맞은편 지역에서 노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보통 꾀병 환자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두 번이나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실제 갑상선이 적출 없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사투를 벌인 거예요. 묵비 단식 투쟁을 하면서. 네. 아, 이런 사람이 꾀병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의 갑상선 진료와 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로 극악한 살인적인 반인권 행위다. 최근에 부임한 서울구치소 최강주 소장이라는 사람, 뭐 민낯기 보안과장이야. 그 소장 시키는 대로 움직일 텐데. 네. 이 사람이 정말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인천구치소 소장 출신인데 거기는 7분인가 8분 동안만 접견을 한답니다. 네. 서울구치소가 10분을 하는데 첫 번 면회자는 5분을 더 줘요. 그래서 새벽같이 사람들이 와요. 전국에서. 이 프랑스의 진보적인 지방자치정책 전문가인 리자 날리자가 8월 말에 남코리아를 방문해서 그 포럼에 참가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상훈 공동대표의 인연 때문에 서울서 면회를 갔어요. 네. 근데 10분 동안 면회하는 것도 놀랍지만 마지막 부분에 빨리 나가라고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더 놀란 거예요. 네. 아,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네. 예. 한 달 전쯤에 잠깐 만났는데 아, 정말로 어처구니없어 하더라고요. 네. 남코리아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남코리아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접견 시간 10분이라는 것은 수용 인원을 엄청나게 초과한 서울구치소의 극악한 인권유린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수용 인원이 너무나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접견 시간도 10분, 운동 시간도 30분. 그나마도 오히려 추석이라든지 사람들이 좀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될 듯 도리어 더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용 인원을 축소하고 접견 시간, 운동 시간을 늘리고 네. 특히 절박하고 필요한 외래 진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 뭐 대한항공의 그 조윤아 같은 경우는 황비처럼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구치소 교도소의 현실이죠. 네. 제가 그것을 7년 반 동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 코리언대의 회원들이 왜 거기서 동지와 의리를 다하는 그런 투쟁을 하지 않겠어요. 네. 서울구치소는 코리언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공권력이 이제 제일 약한 단위거든요. 이제 교정본부라는 것은 뭐 서울구치소가 뭐 서대문 형무소의 후신이긴 하지만 네. 21세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항경찰 중에 경찰인 뭐 견찰이라고도 하죠. 네. 종로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네, 보안수사대나 이제 국가정보원은 좀 알죠. 네. 뭐 공항검찰들도 뭐 모르질 않는 그런 코리언대를 상대로 무모하게 도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좀 측은한 생각까지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네. 그 살 길을 도모해야지 왜 죽을 길을 찾아가는지. 네. 살아가는 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분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치소장까지 됐으면 좀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네. 거기 그 다섯 개 갖다 놓은 화분이 돌이에요. 예. 코리언대는 지금 뭐 이런 동지들이 구속되고 남코리아 상황이 여전히 전쟁 전야에서 네. 또 파시즘이 강화되고 이러니까 싸울 거리만 찾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광화문에서 투쟁하는 그 핵심들이 전부 서울구치소에 있다. 박래곤 씨도 그렇고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리석은 자가 이제 매를 번다고 코리언대가 싸움이라고 하는 물레방아를 돌리고 싶은데 거기에 물을 대주는 네. 물도 참 다양하게 대줘요. 감정 축적, 명분 축적이 중요한데 누가 봐도 격분하게 만드는 네. 그 화분 다섯 개 말이 안 되잖아요. 화분 5개로 물을 대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 그건 집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고 네. 거기 그 접견하는 사람들이 그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처음에는 그 거기 노숙하는 거는 이제 통행을 방해한다고 이제 뭐라고 하더니 네. 이따만한 화분 다섯 개를 갖다 놓는 건그 통행을 보장한 거예요. 예, 그것도 급조해가지고 작은 화분들에 있는 그 꽃들을 이제 옮겨 심었는데 아이고 정말 그미 대사관 그 사거리 모서리에 그 쇠봉들을 보호하는 폴리스 라인과 함께 이 화분 다섯 개는 정말 남코리아 사회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해외 터핏감들이에요. 예. 어쨌든 그 싸움을 걸고 있다. 코리언대가 원하는 코리언대는 하나를 바르면 열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무슨 힘이 있는 거지. 구치소 밖에서 투쟁하는 대오 그것도 남코리아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전투적이며 변혁적인 코리아 현대를 상대로 네. 단적으로 서울시경 제1보호수대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묵비단식 투쟁. 네. 김혜영 회원의 묵비단식 투쟁은 평상시 단식하는 것으로 비교하면 한 30일 정도 한 거예요. 이상훈 공동대표는 한 20일. 네. 근데 평소 검도로 달렸는 이상훈 공동대표조차도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볼때 그런 그 정신력과 조직력과 전투력을 가진 코리안들을 상대로 이렇게 어리석은 화분 다섯 개씩 싸움을 거는 서울구치소의 그 소장과 보안과장의 머리를 과연 뭘로 비유해야 되겠는가? 화분으로 비유를 해야 되겠죠. 예. 어리석은 자 매를 번다고 네. 참, 그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예. 이제 코리언대가 워낙 근데 싸울 대상이 많잖아요. 뭐 국가정보원도 있지, 보안수사대도 있지, 공안검찰도 있지. 그리고 이제 종로서.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까지 이제 거기에 고개를 들이밀고 자기도 한몫 하겠다고 끼어달라고 하니까 참 바빠요 코리아 연대. 예. 미 대사관도 쳐야 되지, 서울구치소도 쳐야 되지. 그저께는 서울구치소 치고 어제는 미 대사관 치고 오늘 또 다시 서울구치소 쳐야 되는 광화문과 이제 서울구치소 그 의왕시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바쁜 하루하루 투쟁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합니다. 그런데 양양 그 노숙투쟁 벌이고 있어요. 예,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이나 그 재소자들의 절반의 고통이다 해서 이제 반징역이라고 그래요. 교도관들. 근데 그렇게 그냥 맨바닥에서 노숙하는 그런 투쟁을 50일 넘게 전개하고 있는 코리언대 회원들의 처지보다는 낫지요. 그런 그 코리언대의 동지애와 의리. 조직력과 전투력을 절대로 오인하면 안 되겠다. 하루빨리 서구치소가 형세 판단을 하고 그 제정신을 차리는 게 좋겠어요. 참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수 있겠다. 하여튼 종로서하고 서구치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차벽과 그 쇠봉보호 폴리스 라인 그리고 다섯 개의 돌 화분 참그 머리 쓰는 수준이 참 안타깝다 보는 사람조차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늘은 그 전반적인 정세 흐름과 그리고 남코리아의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요. 그 해설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국제 정세는 정말 절정기에 다다르고 있고 그러나 남코리아 내에서의 통일의 문제, 특히 민주주의의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실상 파시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남코리아 대에서의 그 미군을 몰아내는 투쟁과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투쟁, 이 두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고 완강하게 벌여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